찾고 들은 그때 메물고 힘들어 할 때면 난 희망을 느끼고 아무도 모르게 맘 아프고 네 작은 미소면 또 담담해지고 네가 혹시나 내 마음을 알게 될까봐 알아버리면 우리 멀어지게 될까봐 난 숨을 죽여 또 입술을 깨물어 제발 그를 떠나 내게 오길 마르고 버릇처럼 혼자 너에게 말하고 매일 밤 그렇게 불안했던 걸 보면 난 이렇게 될 거란 걸 알았는지도 몰라 난 눈을 감아 끝이 없는 꿈을 꿔 제발 그를 떠나 내게 오길 Baby 비록 한동안은 나 죽을 만큼 힘이 들겠지만